라디오에서 흐르는 이 노래를 들을까봐 우리 사랑이 너를 슬프게 만들까봐 지난 추억은 네가 울고 있지 않을까봐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